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 대변인실이 12일 5월 정신 계승하여 민중세상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전두환 군사 깡패의 쿠데타와 학살에 맞서 광주 항쟁에 떨쳐나선 민중의 절절한 염원은 바로 참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중 민주주의의 참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5월 항쟁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